fingertips 1, 2, 3, 4 아직 끝났을지만 너에게 전부 보여줄게 우리 둘만의 다른 세계로 가 almost there 온 세상에 물음표만 가득해 정답을 찾아 자신 있게 말할래 파란 공간 속에 찬란한 조명이 비출 때 멋진 세계 또 외쳐대 라라라라 가서 눈부시게 답이 나고 있잖아 자 여기 내 손 잡고서 따라와 이제 지루한 광경들을 벗어나 빠져들어 영원히 남게 될 걸 우리만의 star go go da da da da da yalla no go go go da da da yalla 꺼지지 않는 저 불꽃처럼 멈추지 마 don't stop it 설명 못해 해볼게 들들들은 벅찬성은 no go go go no go go go 이미 끝이 없고 섣부른 판단은 너나 나 no 좀 더 새롭게 감미 럭어 원해 더더더더 너의 기억 속 깊이 나